저 언덕을 넘어 푸른 강가엔 젊은 나무 한 그루 있어 메마른 날이 오래여도 뿌리가 깊어 아무런 걱정 없는 나무 해마다 봄이 되면 어여쁜 꽃 피워 좋은 나라의 소식처럼 향기를 날려 그 그늘 아래 노는 아이들에게 그 눈물 없는 나라 비밀을 말해주는 나무 밤이면 작고 지친 새들이 가지 사이 사이 잠들고 푸른 잎사귀로 잊혀진 엄마처럼 따뜻하게 곱게 안아주는 나무 가을 높은 하늘이 더욱 높아져 열매들 애쓰면서 익어가고 빛바랜 잎사귀들 새 봄을 위해 미련도 없이 바람에 창백하게 날리고 하얀 눈이 그 위에 온 세상 하얗게 성탄절 아름다운 종소리 들리고 저 언덕을 넘어 어여쁜 노랫소리 떠나간 아이들이 하나 둘 돌아오면 그 줄기 가득 기쁨 솟아올라 밤새워 휘파람 부는 나무